그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? 그 마음 몇 번을 쓰러지고 다쳐 항복 받아내면 되는 겁니까? So yes sir. 입술의 경례 너란 이름에 맹세를 해. 장난 아니지 너 목숨 걸어 지켜줄게 목숨 걸어. 너의 모든 게 다 perfect perfect. 다른 여자들은 no thanks no thanks. 나는 오직 너만을 원해. 내 모든 걸 다 on it. 너를 가질 수 있다면 넌 뭐든지 다 해. 난 너에게만 on it.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만 다 걸어. 내 시간 다 돈 다 걸어. 나는 너에게만 걸어.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내 전부 다 걸어. 내가 좀 무섭게 생겼어 늙어요. 어려워 말은 너의 말이면 다 들어요. 내 폼 편이 좀 많이 썩 풀어 so what. 주헌 내게 내 자신의 모든 걸